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점하여 노르웨이에서는 경축 모임과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에집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는 업적 토론회와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오스트리아 위인에 있는 김정일 주체사상연구 청년소조에서는 강연회, 영화 감상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성대의 경축, 미래과학자 거리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